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?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? 푸른 하늘 맑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과 또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